복음 이렇게 이루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덕분에 정말로 깊이 있게 이 순환 복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격동의 50년 라디오 방송 수준으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순환 봉독 끝에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복음서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론을 짧게 한다. 길게 오래 서 있는 걸 훔쳤죠. 솔직히 순환 봉독 저 어릴 때 기억에 순환 봉독을 들을 때는 어릴 때뿐이 아니라 신학생 때도 그랬는데 언제 끝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물론 굉장히 깊이 있게 저희가 초청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우리 분들이 같이 잘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그 실감나게 복음의 그 현장에 있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루함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번 그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 몇 분은 이제 쑥스러우셨는지 이제 안 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와닿았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오늘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라고 거부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제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이 귀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 현장에 예수님이 못 박히도록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 순환에 대한 그 영화들을 보면 그 현장에 보통 요한과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최소한 이 셋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성모님이 아니라고 이제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나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성모님 입을 막 뒤로 빼요. 네. 근데 성모님뿐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아마 이상한데 왜냐하면 금방 내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왜 환영했겠어요?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이셨던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군중들이 선동돼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현장에서 틀림없이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닌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처음에 연습을 하고 이제 복음에 이렇게 하도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서 안 된다라는 외침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 여기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던 유다인 군중들은 그 사람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유다인들이 저지른 잘못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유다 이 당시에 그 많은 유다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 틀림없이 그 안에서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밖으로 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소리에 묻혀서 그 소리는 이제 밖으로 새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영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 성모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그분을 제지해서 더 이상 그 소리가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 많은 것들을 기대했었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침묵했습니다. 똑같이 모르는 척했던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굳이 일면식 없는 이가 아, 그 사람 그런 죄 지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을 제기할 필요까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과정 중에 시몬이라는 일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칩니다. 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위로하십니다. 물론 성모님과도 만나시고요. 그죠?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침묵으로써 가립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눈물을 흘리고 물론 여기까지도 끝나진 않았어요. 예수님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물론 바뀐 이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예수님을 똑같이 모른 척했던 이들이 둘로 나뉩니다. 그분을 증언하고 믿는 사람과 끝까지 모른 척했던 사람. 현재로서는 같은 지점에 전부 다 모른 척했어요. 근데 이 전부 다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둘로 갈립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와 모른다고 합니다. 끝끝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이들은 그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이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내지 못했던 소리에 대해서 되돌아본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고 혹은 많은 이들 앞에서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침묵함으로써 유다인들 방금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소리가 더 커지도록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소리에 소리가 돋보이게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과도 그렇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나의 일도 그렇고 내가 사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나의 신념을 보여야 믿음뿐이 아니라 신념을 보여야 될 때 우리는 침묵이 그다지 그렇게 죄나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침묵으로서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침묵했을까? 자신의 소리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일들이 틀림없이 죽이시오라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시오라는 소리가 더 커졌던 이유는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특히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침묵했었던 자체를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게 내는 나의 소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시라는 소리를 잠재울 수 못할 것 같지만 그 작은 소리가 보이고 보이고 보일 때 틀림없이 그 소리보다 더 커질 겁니다. 딸기 여러분, 귀 대주셨으면 잠시 입상하시겠습니다.